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놀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계하시는 놀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체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

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영성을 회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, 성도다운 성도,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에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무리와 드릴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 아멘.